don't wanna know 대단한 순간 말라 I don't wanna know 신랑의 괴가 이 눈이 why 기숙해봐 I came too far 도마라 나의 간지를 코너 욕강화 The new beginning 미친 요익 이마워 길리기 나둔다 I gotta believe So don't excited You don't wanna know 꿈에 미루었더니 You don't wanna know 기수가 후회되고 Why 기숙해봐 no one's around 감미가 다해 쌓았다 희껏은 어쩌야 Hey what's the purpose 슬립해지나 아자야 간이 꼬여대요 宇宙の果てまで照らし出す光はここにある Yeah, no one can stop me, no one can stop me now So don't excite高鳴る excite心が 導くあの場所へ 駆け抜けていくだけ I'm on a mission right now Yeah.